우리 출애굽기 14장 우리 10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우리 교독하고 오늘 말씀을 제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의 이 사업이나 우리 공부나 아니면은 사역이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교육을 손을 대시거나 가정 때문에 걱정하시거나 자식 때문에 걱정하시거나 인간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위력적으로 역사하시는 여호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런 하나님이 움직이는 원리를 자기가 말씀을 계시하신 거죠. 그래서 그 계시를 잘 우리가 이해하면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 10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워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선이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했더라. 2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바닷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우리 16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혹시 설교 제목을 잡아본다면 The Freeway in the Red Sea, 홍해 속의 고속도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답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홍해 속의 고속도로. 영어로 The Freeway, the Freeway in the Red Sea. 제가 영어로 미국에서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Freeway in the Red Sea.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해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더 이상 자기들의 주인은 애굽 사람들의 노역 매니저들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모시고 이제 자유 백성이 돼서 난 2,300명이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놀라운 백성이 됐어.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 그래서 해방돼서 아주 자유롭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자유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뒤에서 이 하나님께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퍅하겠다. 8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왕의 애굽과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겠다면서 이 뒤에서 애굽 왕이 그냥 병거로 쳐들어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눈을 들어보니까 뒤에서 그냥 막 구름대같이 그냥 병거가 물러오는데 막 야 먼지며 막 말 밥급 소리며 창에 부딪히는 소리며 막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하게 녹았어요. 앞에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홍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홍해 앞에서 심히 사람들이 떨어서 이 사람들의 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두려웠고 원망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끌어내어 이 광에서 죽겠느냐. 우리가 잘못 따라놨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로로 타겠다 그런 걸 갖다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 나와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고 지금 당신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됐다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종로서 낫지 자유롭게 죽는 것보다는 종으로 그러고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는 배부른 도야지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려두라 그랬잖아. Leave me alone. 내가 내 버려두라 그랬잖아. 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 상황을 왜 하나님이 주시는가 그랬더니 우리나라 지금 IMF situation이에요. IMF 상황이에요. 저는 비즈니스는 못했지만 어릴 때부터 하도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 심장병에 심장 판막증에 간 신장 그래서 대여섯 가지가 다 아프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약을 이렇게 조제해서 드셨습니다. 이 한 손목금씩 날마다 약을 드시고 제가 보기엔 약 중독증까지도 걸리신 것 같아요. 밤에 주무시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주무시지 못하고 눕지를 못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심장 파막증에 너무 피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시꺼먼 몸 전체가 이렇게 시꺼면서 목욕탕에서 아버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비참할 정도로 오늘 내일 죽는 것 같은 그런 몸을 이끌고 또 자식들 먹여 살리겠다고 나가시고 우리 어머니는 이 포도 기름 팔러 광주를 팔러나고 나하고 형은 아침에 나는 한국일보 우리 형은 조선일보 중고등학교 때 우리는 신문팔이 하면서 전진금감에서 살던 시절에 우리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요새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IMF도 너무너무 뒤에서는 이 애국병정같이 막 그냥 이 빚쟁이들이 총과 칼로 뒤에서는 찌르고 앞에는 이제 이 홍해요. 이제 뛰어내리면 자살이에요. 그래서 아내 죽이고 자식들 죽이고 나를 자기 배에 칼을 대서 죽고 그리고 자식을 버리고 도망가고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상태에 그래서 나가 너무너무 그 얘기 듣고 슬펐어요. 저는 못 봤는데 우리 아내가 얼마 전에 텔레비 프로그램이 있대요. 우리나라 부인들이 너무너무 가정이 어려우니까 여러분 그 여인들을 어떻게 비판하겠습니까? 남편 몰래 자식들 과외비 마련하느라고 자기 몸을 파는 여자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고 그분들 누가 여러분 돌을 던지겠습니까?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이 중산층이 무너지고 완전히 양극대화 되기 때문에 이 부유층은 계속 부유하고 다 중산층은 다 무너져서 다 극빈자로 되니까 이 극빈자 중에 여자들의 성을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는 그런 비참한 지금 지경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서는 우리의 빚쟁이들이 총칼을 들고 따라오고 앞에는 이제 명퇴는 그래도 행복하다 그래요. 그냥 이렇게 제거당하는 경우로 이렇게 돼서 이 회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냥 단칼에 대기 발령이니 단칼에 잘려나는 그런 아픔 가운데 우리나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무시무시한 칼이 우리를 추격하는 그런 홍해 앞에 설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녀의 홍해 앞에 아니면 사업의 홍해 앞에 어쩌면 내가 유학을 가야 되는데 빡빡하게 알 수도 없고 이제는 뒤에 돌아올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가서 진퇴 양난이다 사방으로 다 막히고 팔방으로 다 막혀서 이제는 전혀 이제는 절망이다. 자살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우리 경제 인생 살다 보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방 팔방으로 막혔을 때 한 군데가 딱 뚫려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디가 뚫려 있어요? 하늘이 뚫려 있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늘은 뚫려 있구나. 자, 따라합시다. 서울에도 하늘은 있다. 할렐루야. 하늘을 바라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라가 아기가 없었어. 특별히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그 갈대우르의 그 수메르 문명을 이어받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그 당시 문화권에서는 아들이 없다. 여자가 시중에 수치 칠거지약이 아니라 그 당시 칠구지약이 그 문명 속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뭐냐? 아들을 못 낳으면 마음대로 이혼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아들을 자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고민하고 있는데 사라는 아이가 없었더라. 그 말씀을 모순으로 깔고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았냐? 다 따라서 인간의 결핍은 하늘을 향한 천국 문이다. 할렐루야. 인간의 결핍을 보고 그 결핍을 안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과 접촉점을 갖게 돼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기회가 인간의 결핍입니다. 우리 미국에서도 보면 그렇게 부자인데 집이 70억, 80억이에요. 딸들 셋이요. 딸이 셋이요. 첫째는 하버드 들어갔어요. 둘째 딸은 예일 들어갔어요. 셋째 딸은 프린스턴 들어갔어요. 셋다 벤츠 타고 다녀. 너무너무 부자요. 그 여인이 우리나라에 한국에서 일찍 미국까지만 이대도 강사도 나왔고 유명한 성악가예요. LA에서 제일 유명한 성악가인데 어떻게 우리 조그마한 우리 개척교회 킹덤아이저 교회 성가대 지휘자였어요. 그 남편이 남편이 맨날 우리 집 교회 와서 아들 하나님 아들 한 마리만 달라고 새끼 한 마리만 달라고 이렇게 울부짖는데 그 아들을 못 얻었어요. 근데 신앙이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 신앙이 없어가지고 아기를 가졌는데 딸이에요. 딸이야. 초음파 검사해보니까 죽여. 넷째 죽였어요. 또 딸이야. 다섯째 죽여. 네. 또 딸이야. 여섯째 죽여. 네. 또 딸이야. 일곱째 죽여. 그래서 네 명을 다 죽였어요. 여자는 이제 점점 파리에 가다가 결국 이렇게 외도를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내가 그런 모습 보면서 야, 그럼 이 여인이 아쉬운 게 없어요. 딸들이 다 여러분 하버드 예일 유니 프린스턴 갔어요. 네? 미국에서 제일 부자 동네예요. 제일 부자 동네에서 시장으로 출마했어요. 그렇게 아주 그냥 인정받은 사람인데 세상에 그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교회 와서 엎드려서 그래요. 우리 아내가 자기보다 나이가 반밖에 안 돼. 그 아내한테 맨날 상담해요. 눈물에 상담해요. 하루에 두세 시간씩 눈물로 우리 집에 와서 엎드리고 교회에서 엎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이 결핍이 하늘과의 만나는 그 천문이기 때문에 그 천국문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라가 아기가 없더라. 여러분 그게 모손이 깔려서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하나님의 의인이 번성되고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있는 것이니 인간의 결핍은 천국에 거기서 좌절하고 여러분 이에 자살할 것이 아니라 천국에 이르는 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결핍을 안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를 이에 창을 들고 빚쟁이들은 몰려오고 자식색들을 먹일 것은 없고 이 애들은 다 학교도 봐야도 못하게 되고 이러한 극박한 이런 IMF 시대에 하나님의 우리 출애굽기 14장을 우리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신 것은 진심으로 감사 하나님께 감사를 제가 올리고 이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다 막혔는데 하늘은 뚫렸다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도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들어와요. 심히 들어와요. 여호와께 부르셨다. 자, 첫 번째 앞에 홍해가 막혔을 때에 뒤에 이 칼들이 치고 들어올 때에 진퇴양난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심히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길 주므로 축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육체로 계실 때 하나님을 향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눈물을 여러분 절대 외면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특히 카발라라는 이 유대 경전에 무슨 말씀했냐? 하나님은 여인의 눈물방울 수를 센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 그러니까 내가 성경 기억 안 하는데 우리 시편에도 그 말씀이 있대요. 눈물 무슨 개수하는 무슨 뭐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카발라라는 경전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인들의 남몰래 흐르는 눈물방울을 세서 진주방울로 만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물을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첫 번째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 둘로 쫙 갈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공간에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을 믿고 잠잠하라 외치는 모세와 두렵고 떨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쫙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려운 환경 중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믿다가 그게 무너져버려 말미암아 자살 증에 일었다고 입사 원망하느냐. 여러분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장소에서 두 사람으로 쫙 갈라지는데 오늘 여러분은 모세 같은 신뢰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안 된대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저한테 작년 11월 때 우리 김재산에 오늘 말씀 올렸지만은 작년 11월 달에 딱 IMF 터지니까 그게 뭐냐 너는 앞으로 킹덤아이저가 배 이상 잘될 것이다. 왜? 요셉이 기근 때에 혜성같이 나타나 민족과 열방을 살린 것처럼 너도 나와 동행하면 이 IMF 기근 때에 더 번성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아멘했습니다. 우리 다 앞에서 아멘합시다. 그걸 우리 킹덤아이저에게 외치래요. 우리 킹덤아이저가 작년 11월 전과 후가 4배가 번성했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IMF 선하고 후하고 DB가 운동했어. 우리 사이즈맨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번에 대학에 미국의 킹덤아즈 칼리지 다섯 개째야. 대학에 다섯 개째야. 10년 안으로 내 생각엔 한 50개는 세워질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나가면 대학이 한 50개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IMF 때 더 번성하시길 점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제가 돈이 있습니까? 내가 뭐 재벌의 연줄이 있으면 먹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네? 들어보셨는지 옆에 사람하고 악수하시면서 아버지가 굉장히 빡강하게 부유하다면서요. 네. 혹시 하나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여러분 이 하나님 막강한가요? 내가 참 이거 그래서 이상해. 아픈 사람과 함께 아파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때에 하나님 앞에 딱 이 요셉처럼 서면 여러분 기근 때 번성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 물질을 의지했던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을 쫙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중 장부 썼던 사람과 깨끗하게 살던 사람이 쫙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IMF 이것은 국제적으로 전 세계 지금 구조조정인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한번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제가 이거 온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이런 거 우리나라 망한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전 세계가 지금 완전히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고 미국은 이미 이번 지금으로서 10년 전에 부시 때부터 다운사이징 다 했어요. IBM이 여러분 1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6만 명 해고하고 다 4만 명으로 왜 세계 최고 정상 그것들만 지금 살아남게 된 거예요. 다 도태되게 돼요. 이 기업들이 다 도태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줄이는 거예요. 미국은 중소기업으로 다 바꿔 10년 전에 다 바꿨어요. 일본이 까불다가 지금 망했죠. 일본이 지금 세계 돌아가는지 뭔지 몰라요. 지금 갈수록 망합니다. 저 구조하지 않으면 일본만큼 부패한 나라도 여러분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 따라 이렇게 망한 거예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IMF가 반드시 전 세계에서 지금 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했다. 여러분 뒤에서 창 두고 빚쟁이들이 쫓아오는 거 이런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강팍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강팍을 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여러분 뒤에서 사람들이 치고 오고 앞에 홍해가 앞에 있고 이런 거 다 하나님이 환경을 다 움직이시고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것이니 환경을 원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 뻥 뚫려 있어요. 누구에게나 하늘은 뚫려 있어. 그러니 오늘 그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처음으로 축원합니다. 큰 소리 하나를 명하여 울부짖고 자 부르짖긴 부르짖는데 믿음이 없이 부르짖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야단 맞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딱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때 보상 the reward I am your reward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물과 상급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참 신기하게 그러니까 자꾸만 IMF 때 잘 되는 사람만 만나요 제가요. 어저께도 우리 자동차 조금 이 무슨 부동액 넣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제 차를 이렇게 우리 교수님이 소개시켰는데 우리 최 집사님 때 갔어요. IMF를 안 탈 정도가 아니라 차가 너무너무 줄임 안에 서가지고 못하겠더라고. 예. 그 사람은 IMF 때보다 더 번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계속 그런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예, 그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 인도네시아에 우리나라보다 10배입니다. IMF가 5배에서 10배예요. 그렇게 심하게 때렸어요. 킹덤아저 이사들이 손 대는 것마다 번성하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 여보 700명 정도 되는 지금 뭐 이어 공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려운데 교수를 32명을 증원을 하는 거예요. 에? 우리나라보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지금 5배 내지 10배가 지금 심하게 IMF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망한다 그러는데 지금 95%가 다 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95% 회사가 다 부도가 났 완전 다 망했어요. 5%만 겨우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있는데 계속 번성한단 말씀입니다. 그러니 21세기의 요셉이 될지어다. 21세기의 요셉이 될지어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악수하시면서 여호와 동행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악수하시. 할렐루야. 여호와께 울부짖어도 여러분 원망하거나 두려운 마음으로 울부짖지 말고 여호와의 위대함을 신뢰를 하고 울부짖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간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모세가 13절 백성에게 이르러 너희는 두려워 말라. 이 염려라는 것은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염려가 밀려오면 믿음이 파괴됩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염려가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IMF 시대 때 환경을 보고 물을 보고 밑에 빠져 내려가지 마시고 딱 예수만 주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 번째 가만히 서서 이 가만히 길을 자라야 돼요. 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가만히 길을 자라야 돼요. 제가 이 포도나무 가지를 쫙 관찰해 보니까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나무가 없나? 예, 우리 여러분 지금 나서 은행나무 한번 보세요. 은행나무 가지들 중에 우리 길거리 가로수 중에 가지가 바쁘게 돌아다니는 가지 한번 보신 분 보세요. 하나 못 봐서 저는 가지가 막 흥냥냥이야 뭐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는 가지 하나도 못 봤어요. 가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가만히 길 자라야 돼요. 가만히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위력입니다. 누구한테 붙어 있어요?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가만히 뭐예요? 그다음 뭐예요? 진액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영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인해서 날마다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기를 잘해야 돼요. 영혼이 들뜨거나 설레이는 영이 있으면 초조한 영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평강의 영, 가만히 있는 영, 안식의 영, 평강의 특별히 여기 지도자들은 절대 마음이 뜨면 안 돼요. 지도자에 의해서 양떼들이 떴다 죽었다 죽었다 살았다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가만히 목자는 평안해. 야, 왜 양떼들 항상 목자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양떼는 바바바바 사시나무 떨듯이 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IMF 때 더 달라붙어 계시길 주므로 축원합니다. 딱 달라붙어 있어요. 가만히 있으라. 두려워 말라. 가만히 있으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라는 것이에요. 왜? 너희가 오늘 본 애굽인은 또다시 영원히 보자. 너희 생전에 IMF 같은 것을 앞으로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왜? 5절, 2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모세는 용장도 아니여 지장도 아니여 덕장도 아닌 신장. 하나님이 신이 직접 싸워주는 분이 되게 된 것입니다. 네 가지 종류의 장군이 있어요. 첫째 용장. 용장은 자기가 싸워서 이기는 힘센 사람입니다. 장비 같은 사람이요. 그런데 지장이 있어요. 지장은 용장들을 훈련시켜서 전략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직접 싸우지 않았지만 이 전략으로 싸워서 전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조조 같은 사람이요. 아니면 제갈량은 사실 좀 다른 종류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 그거보다 더 덕장이 있어요. 덕장은 지장과 용장이 그 사람들을 무릎을 꿇게 할 수 있는 그런 덕과 사랑과 인격을 고매는 격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삼국지 연이 그런 책을 읽어보면은 이 유비가 연세가 53세였어요. 현덕 유비가. 그리고 이 제갈량은 27살밖에 안 되는 자기 나이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젊은이에요. 그런데 지략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도움을 얻고자 해서 그 이 제갈량 삼고초례라고 우리가 들었죠. 초가집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 이 제갈량이 자는 척하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군가 자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을 누워 엎드려 있어요. 무릎 꿇고 앉아 있어.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야, 저 사람 이거 유명하다는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 밤에 가는 거 또 있어. 비자를 지켜서 야 밤에 갔나 봐라. 안 가. 그래서 그 추운 밤에도 탈탈 떨면서 제갈이요 한 번만 나를 도와달라고 무릎을 꿇어요. 하루 이틀 다니고 3일을 무릎을 꿇어요. 제갈이 잠자는 척하다가 나갑니다. 나가서 얼굴 딱 보니까 이 사람 조조한테 질 사람이요. 조조한테 게임이 안 돼. 그래서 첫 마디가 뭐냐. 당신 조조한테 게임이 안 됩니다. 조조가 여기 통일할 것이요. 그러나 당신의 이 나이가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아들 같은 녀석에게 무릎을 꿇고 나에게 이 요청을 한 당신의 그 겸양의 덕과 당신의 고매한 인격 때문에 내가 당신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린 질 거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기의 평생을 바치는 그런 것을 보게 됐어요. 이 덕장이라는 사람은 이 지장과 용장을 자기의 이 스텝으로 돌 수 있는 위대한 고매한 인격을 갖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용장이니 지장이니 덕장이니 세상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속꿉장난한 거야. 이기고 지극이 이기고 속꿉장난하는데 세상에서 속꿉장난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장군이 있습니다. 그 장군은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는 장군이요. 이 장군은 모세같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모세처럼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향해서 싸워주는 그런 하늘의 신장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이 싸워주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자연을 주께서 움직이시고 자연을 마음대로 부르시고 이 방향 물질의 방향 세계 움직이는 방향을 마음대로 바람을 바꾸시는 여호와가 여러분과 함께 싸워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여러분께서 지략을 사용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사람을 붙들라고 발버둥 치면서 조직력을 채우지 않아도 여러분의 모습은 뭐 그렇게 부족해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용장들과 지장들과 덕장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을 여러분께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심으로 말미암아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하늘의 신장이 될지어다. 여호와가 직접 싸워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싸우는 그래서 the battle belongs to the Lord.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이방정 목사, 나이도 젊은 사람이 무슨 대학을 다섯 개 어떻게 합니까? 예,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합니다. 어떻게 하냐? 간단해요. 하나님 인도네시아 대학 맡으시고 자카르타 신학대학 주님께서 맡으시옵소서. 저 하나님 아버지 저 베이킹에 있는 것도 맡으시고 서울에 있는 것도 맡고 지금 뭐 한국에만 더 지금 야, 분교로 갔다가 여덟 개 정도에서 해달라는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맡아서 지금 역사하셨어. 그만 여호와께 일감을 드리는 것이요. 여호와로 쉬지 말게 하시기를 주므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날뛰는 사람은 용장밖에 안 되는 소총수밖에 안 되는 것이요. 그런데 역사와 지구를 움직이려면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시애틀에서 목기를 딱 하는데 미국에서 제일 높은 산 마운틴 레니어 레니어 마운틴이 있어요. 그 너무너무 높은 산에 그런데 그 만년설이에요. 위에 큰 눈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 그걸 딱 바라보고 시민 우리가 그 수련을 갔어요. 거기 수련을 가는데 딱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방수가 저기 그 마운트 레니어 눈들을 어떻게 녹이겠느냐 너 명령 그래서 여자들 그 헤어드라이어 한국말로 뭐죠? 드라이어 또 한국말로 드라이어 그 헤어드라이어 드라이어로 하나님 알겠지 이 전기 여성들이 머리를 아름답게 하는 헤어드라이어로 내가 징징해가지고 녹이면 한 100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 100년은 걸린다. 그럼 저걸 다 어떻게 녹이겠느냐? 100년에도 안 녹이는데 아이 하나님 간단합니다. 의의 태양의 신 하나님께서 한번 조금만 태양에 가까워져가지고 아니면 지구가 조금만 가까이 가서 주께서 한 바퀴만 돌면 반나절이면 다 녹겠습니다. 잘 깨달았다. 네가 하면 100년도 안 돼, 100년 걸려도 안 되지만 내가 하면 반나절 하는 것이니 너는 나만 의지할지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로 싸우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높여진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칭송받을 때까지 여호와로 쉬지 말게 하라.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로 쉬지 말게 하라. 예, 지장과 용장과 덕장도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움직이는 그런 개미 같은 그런 싸움을 하는 사람이요. 이 신장은 하늘이 직접 싸워주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손을 들고 손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과 제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 때 주께서 전쟁을 싸워주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 일감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싸워주시는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15절에 자 첫째 홍해를 우리 인생에 만났을 때 뻥 뚫린 하늘 향해서 울부짖을 것이며 두 번째 우리 마음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가지에 딱 붙어있어서 여호와의 진액을 빨아들일 것이며 그럼 세 번째 이 세 번째 제가 하루는 어마어마하게 계시를 받고 꼬꾸라지게 됐습니다. 오늘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에 내므로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홍해 속에 고속도로가 뚫릴 것이니라. 그렇게 여러분 홍해를 바라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속에 freeway 고속도로가 딱 깨 있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여러분 김우중 회장님은 외국에 한번 가면 길바닥에 다 금이 보인대요. 그 어르신은 예, 우리 여기 삼익 회장님 지금 이제 해강 때문에 부산에서 오늘 예배드리시지만은 예, 삼회장 그래 예, 김우중 회장님 박정희 대통령이나 세종대왕 같은 분은 500년이 하나 나올 만한 인물이었죠. 그 양반이 그러시다 역사가들이 그런데 정주영 할아버지 같은 양반은 300년이 하나 나올 것 말까 양반입니다. 그런데 김우중 씨나 이명박 같은 사람이 200년이 하나 나올 거였어. 내가 집사님은 100년이 하나 나올 것 말까 종이가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나라 그래서 좀 이따가 200년을 내가 올릴 거라고 열심히 더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삼익 회장 사장도 인도네시아 여러분 가보세요. 끝이 안 보여. 공장이 끝이 안 보여. 이미 여러분 야마를 다 능가해버렸어요. 퀄리티나 이 수량 면에서 다 넘었어. 자 그런데 김우중 회장님이 이거 하는 책을 내가 읽어보니까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무슨 금덩어리 땅바닥이 어디 있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근데 그 양반 눈에는 딱 한번 도시를 돌고 오면 다 금이 보인다는 거예요. 미외 믿음의 눈으로 다 보는 거야 그 사람을. 그런데 그분이 안 보이는 것도 저는 또 보이는 게 있어요. 저는 어느 곳에 딱 가면 여기서 이 두 달만 하면 신학대학에 서겠구나 이제 그런 거 보여. 예, 이번에 여러분 안산에 신학교 세우기로 했어요. 보통 제가 3개월만 하면 어느 도시에 3개월만 하는 신학대학 선데 거기에 안산에 중요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그 미랄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신학교 학생하고 그냥 하나님이 요동을 그 마음을 그냥 다 마음에 확신을 줘가지고 우리 안산에 우리 킹덤에서 분교를 세우기로 작정해가지고요. 뭐 학장 원장 뭐 다 세워놔 자기들끼리 다 세워놨어. 그래서 안산에 또 벌써 학교가 서게 됐습니다.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쉽고 편하고 빠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 홍해인데 그 속에 고속도로가 보인단 말입니다. 다 IMF라고 해요. 아우성인데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IMF 딱 터졌을 때 우리 영어가 많이 냈어요. 뭐가 났습니까? I'm fired. 뭐예요? 나는 해고됐다. I'm finished. 나는 이제 끝났다. 자살하겠다. I'm frustrated. 아유, 나는 좌절이다. 그런데 다 막 홍해라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I'm sorry. 잠깐만요. I'm sorry. 예수 믿는 사람 이제 방법을 알았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I'm fired. I'm frustrated. I am finished. 막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 딱 손을 다 손을 이렇게 다 뜨세요. 큰 소리 하겠습니다. 한 손만 딱 뜨고 I'm fine. 옆에 사람 악수하시면서 I'm fine이구만요. I'm very fine, ma'am. I'm fine 정도가 아니에요. 에? Fine. I'm fantastic. Wow, man. 옛날보다 더 좋아. 금덩어리가 더 보여. 에?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이 땅에 흙만 파먹고 먹는 그런 존재가 아니요. 하늘과 잇대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싸워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번성시키시는 이때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전쟁을 싸워주는 여호와가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 다른 사람이 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첫째로 여호와 하늘 향해서 울부짖고, 둘째로 마음의 두려움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있으면서, 세 번째, 여러분 기도하다가 야단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성경에 항상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울부짖어 막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루는 제가 딱 성경을 읽는데 방서가 기도하다가 야단 맞았다 그러더라고. 영어 성경을 봤어 내가. 그때는 내가 히브리어를 잘 못 읽었어요. 딱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걸 안 쓸게요. 네. 히브리어를 딱 보니까 그때 영어 성경 좋은 성경을 내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한국어로는 이르시되로 나오는데 그 영어 성경에 뭐는 God rebuked Moses.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꾸짖어 가라사대. 그 하나님의 지금 이 언어의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냥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단을 쳤단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야단 받았어. 왜?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여러분 이게 여러분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나뇨? 이렇게 부드러운 얘기입니까? 야단 치는 얘기예요. 에? 야단 치는 얘기예요. 기도하다가 야단 맞은 백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루는 이게 하나님의 이거 눈을 열어준 거예요 제가. 너, 에? 아 세상에 나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기도, 야 기도, 너 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 그런 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기대게 부르짖나 말이야 지금. 그래서 제가 여기서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가 있고 움직일 때가 있다. 그거를 내가 깨달았어. 기도할 때가 있고 순종할 때가 있다. 깨달았어. 그러면 기도는 언제까지 하느냐? 예,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 이제 세상 말로 고수가 되면,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오래 살면 이게 팍팍팍팍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은 하나님 말씀 계속 들으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하라 그럼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처음에요 하루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요. 요한복음 깨달아 보니까 제가 성경을 그냥 하루에 300페이지 읽고 막 이제 성경을 막 외우고 그럴 텐데,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로 듣지 않고는 말하지 않으면 보지 않고는 행하지 않으면 막 하나님이 말씀을 해야 움직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에? 그래서 야 나도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이제 안 움직일 것이다. 내 예수님 이제 흉내 내보겠다고 딱 했는데 들려야 말이지. 아, 듣고야 움직이신다는데 나는 들려야 말이지. 그래서 하루는 이 어떤 교회 그 부흥회가 이제 구영예배 부흥회를 시작한 게래. 구영예배 구역 예배로 이제 초청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한 달을 기도해서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그런데 한 달 정도 끝나니까 가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딱 그래. 전도사님, 아 하나님께서 가지 말래. 어이구, 아이고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그렇잖아도 연락 드리려 그랬는데 우리 그거 캔슬됐어요. 취소됐대서. 아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요 이 갈까요 말까요? 근데 석 달 동안은 말 안 할 때에서 그래서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그래 그래. 그래서 여러분 야 처음에는 어려워요. 네, 처음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여러분 운전하기도 어렵고 모든 게 처음에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이게 완전히 그 루틴아이제이션 이게 여러분의 아직 거룩한 습관이 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빨리 들리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주어진 않은 것을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시길 지금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야, 내가 듣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으면 보지 않고는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딱 마음먹고 하나님 그리고 잘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를 땐 절대 움직이면 안 돼. 왜? 잘 모를 때 하는 건 다 실수예요. 마음에 확신 없을 때 하는 건 다 실수예요. 웬만하면 마음에 평강 없을 때 하는 건 다 실수예요. 그러니까 모를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가만 하나님이 말하는 게 좋게 가만히 딱 가만히 있다가 시키면 움직이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 이야 기도를 하는데 언제까지 기도를 하느냐? 예.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확신이 딱 떨어지면 기도하면 야단 맞습니다. 예, 마음에 확신이 왔는데 하나님이 그래 이루어졌다. 그래 아틀란타 가라. 그래 인도네시아 가라. 그 사람 만나지 마라. 그 사업 손을 대라. 예, 우리 LG에서 오랫동안 이 건축 지금 인도네시아 대표예요. 우리 이사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이번에 하나님이 사업을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업 이름까지 제신도 Jesus 인도네시아 이름을 제신도 그래서 예수 인도네시아를 인도네시아에 예수를 뿌리자 기업 목적이 선교를 위해서 제신도라고 시작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서 아멘 했는데요 한 두세 주 만에 여기서부터 끝이 안 보여. 진짜 끝이 안 보여. 여기서 저쪽까지 가면 그 어마어마한 건물에 그 전체 출연 갔다가 누가 무료로 줬어요. 예? 그래서 컴퓨터 막 들어와 의자 막 들어와 데스크 쓰던 거 막 다 들어와. 그래가지고 목사님 석 주 만에요 어마어마한 사업이 시작됐어요. 야 이래서 아 이 방송 목사 그래서 대학을 100개 세운다는 거 이제 이해가 된대. 왜 이렇게 하면은 비즈니스 한 달에 한 개는 세우겠대. 하나씩 차. 왜 하나님이 하면 그렇게 쉽대요. 대답합시다. 하나님 하시면 쉽다. 하나님 하다 하나님 하시면 쉽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울부짖고느냐? 하늘로부터 확신이 올 때까지.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날 때 실상은 헬라어로 후포스테시스라는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확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하나 그러는 게 확신. 그것이 있으면 믿음이 그 속에 잉태되게 되고 믿음이 완전히 생성되게 된 것이라. 그래서 믿음이 딱 생기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야단을 맞았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지 야 왜 기도하냐.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란 말이야. 기도하지 말고 뭐 할 때냐. 이스라엘 자손을 유명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가라고요? 앞에 뭐가 있는데 예? 하나님이 무슨 뭐 이 잠수정 준비해 놓으셨대요? 예? 수륙 양용 무슨 뭐 탱크 준비하셨어요? 자 그럼 앞으로 나가게 하고 어디로 나가라는 거예요? 예, 홍해로 발을 딛고 잘못하면 빠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시기를 바라시는 사람은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는 사람은 물에 빠져 죽을 각오를 하는 것이 모험을 하는 것이 그래서 standing on the edge 벼랑에 서는 것이 아멘 하고 가면 날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주시든지 예. 아니면 거기 딱 하나님이 받으시든지 둘 중 하나. 우리 조아나가 조셉이 그 애들이 장난을 어릴 때부터 하니까 애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빠 나 받아. 위에서 아빠 봐. 내가 받으면서 이놈들 믿음 되게 좋네 이거. 내가 피하면 어쩔 거 코가 깨지고 말이죠. 고리 깨질 텐데 아빠 받아. 그냥 몸을 던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딱 하실 때 딱 믿고 발을 드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따라합시다. 먼저 인간 여자. 자 내가 먼저 시작한다. 자 마음의 확신이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기적의 시작은 내가 먼저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먼저 앞으로 나가게 발을 홍해 발을 들여 드는 것입니다. 요단강 건널 때는요 발목이 찼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발목이 찼어. 발목이 차서 두 번째 발에는 빠져 죽을 수가 있어요. 율법계 지은 열두 장로들이 빠져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딱 하나님의 발목까지 돼서 두 번째 발을 뛰는 거 보고 쫙! 이 요단강이 갈라지게 된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봅니다. 대답합시다. 보이는 믿음. 믿음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아멘!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 사람 만나지 마라! 안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라! 만나는 거예요. 그 사업 시작해라! 하는 거예요. 그냥 홍해인데 하라는 거예요. 하면 쫙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에 고속도로가 여러분 아무에게도 안 보였던 아무도 타지 못하는 그 고속도로가 여러분에게 딱 밑이 드러나게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므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에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갈라준다 그랬어요? 모세대로 가라 그랬어요? 모세대로 가라 그랬어요?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예배 끝나면 지팡이 하나씩 드릴 테니까 저 인천 앞바다 가서 딱 손을 넣고 지금 그렇게 여러분 한 거예요? 한두 시간을 한 게 아니에요? 한두 시간 한 게 아니라 21절 보니까 한번 보세요. 21절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포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 계시. 여러분 모세가 한두 시간 손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적어도 8시간 내지 10시간을 손을 들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명하노니 홍해는 갈라질지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니네는 물에 야 백성들아 물에 발을 집어넣어라. 발을 담그라. 그래서 막 발을 담그고 주여 우리가 지금 발을 담그고 가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홍해를 갈라라. 그러니까 홍해가 쫙쫙 갈라지게 점진적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딱 깨닫고 처음으로 안진뱅이를 내가 치료하게 된 것이에요. 저는 옛날에 이 속병에 대해서는 기도 안 했어요. 왜냐면은 내가 사람들 병 치료 사역하는 거 보니까 뭐 위장병인데 아, 맞습니다. 아멘. 저도 많이 해봤어요. 난 걸 믿으시라. 믿으시오. 아멘. 내 믿음을 낼자. 그래서 대본에 알게 뭐예요? 내가 알게 뭐야? 그러니까 그냥 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담대하게 안수를 했는데 하루는 내가 이 말씀을 딱 깨닫고 외쳤습니다. 먼저 시작하라고 딱 외치고 이제 사무실 딱 들어오는데 밖에 누가 왔대. 누가 오셨냐니까 안진병이 오셨대. 73세 된 박암내 할머니예요. 이름이 나 기억 이적 먹지도 봐. 그래가지고 왜 하필이면 왜 안진병이 왔냐. 속병 있는 사람들 오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안진병을 고치게 됐다. 보니까 내가 진짜 안진병인지 아닌지 들어보니까 발이 딱 이렇게 달려서 올라오더라고요. 놀라서 그러니까 사위가 이렇게 얻고 왔어요. 자기가 한 번만 걸었으면 좋겠대. 왜냐하면 자기 사위가 나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소변대변을 받게 해주는데 너무너무 죄송해서 진짜 죽기보다 더 죄송하고 죽으면 좋겠다고 죽여달라고 기도하는데 오늘 목사님이 분명히 설교하시기를 먼저 서라 그랬으니까 자기 오늘 쓰겠대. 그러니까 나는 당신과 같은 믿음이 없는데요.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빰딱 맞을까봐 이제 못하고 한번 해봅시다. 딱 내가 이 방바닥에 앉혔어요. 그래서 나가시고 딱 하나님께서 돌라 그래. 돌라. 그래서 이제 여리고 나 돌았어. 몇 분을 돌았냐? 30분을 돌았어요. 막 이러면서 내가 이제 처음이야. 그 당시엔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래 병원 안 나는 것도 시간이 되게 걸리더라고.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확신 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지. 내가 우리 박암리 할머니는 그는 쫙 기도를 계속 하면서 돌았어요. 그랬더니 딱 시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일으키래. 예? 지금 일으키래. 하나님 다음에 합시다. 그러니까 뒤에서 누가 창을 찌르는 것 같아. 그러면서 옛날에 오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내가 봤는데 그 영화 음악이 나오는 것 같아. 짠, 짠, 짠, 짠, 짠 하면서 막 네가 도망도 못 가겠어. 밖에서는 주여 영역 있는 종영을 고칠 줄 믿습니다. 이상한 기도를 하고 앉아서 밖에서는 아버지 큰일 짠짠 하는데 그런데 내가 봤어요. 내가 방언을 금가오는 내가 할머니 날 보라고 그랬더니 할머니 받고 막 쳐다보더라고. 금가오는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있고 내 나사렛 예수님으로 이 할머니 내가 지금 이렇게 세우면 일어나. 한 번도 안 일어봤대. 그러니까 홍해가 분명히 할머니 이거 설교를 한 거 있다. 홍해가 분명히 있지만은 할머니가 일어나라고. 어떻게 일어나냐. 일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차후간 일어나라고 발목에 힘을 주라고. 그래서 내가 시작합시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으로 치라. 떨더니 사신을 못하고 이렇게 떨어요.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아 여러분 왜 웃어? 일어났다니까. 재앙 너무너무 내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이제 처음 해보는 거예요. 옛날에 뭐 심장병 났다 막 그런 사람들은 많아. 그런데 눈으로 보는 거 처음에 나도 그래서 나도 하다가 하나는 우리 아버지 굉장히 세시네. 굉장히 세구만요. 야 임마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지금 다 이렇게 세워. 할머니 일어났어?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나사렛 예수를 위해 한 발짝 뛰어라. 그러니까 한 발짝 뛰는데 시간 떼고 그래서 한 발짝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한 바퀴 돈거 아니겠습니까? 막 너무너무 기쁜 거야. 홍해는 갈라지는구나. 다 따라서 홍해는 갈라진다. 내가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문 여시오. 그래가지고 엎혀 들어간 사람이 딱 걸어서 나오게 됐어. 할렐루야. 딱 나오니까 그거 보던 사람이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안수도 안 받고 보고 다 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날부터 안수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수 안 해도 하나 딱 이렇게 세우면 그것 때문에 하기 시작하는구나. 그 다음에 막 외치는데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서 나. 그러는데 다음날이에요. 그날부터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수 없이 뭐 이 첫날은 굉장히 시간이 올라가는데 누가 봤대.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에는 여러분 귀신 들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귀신 들은 사람 같이 내가 몰랐어요. 그래서 선생님 앉으세요. 내가 그러니까 앉으라 그러니까 덧째로 보면서 나와서 이야 이거 큰 거구나. 큰 내가 나 살아 예수로 명하노니 앉으라. 그러니까 떡째로 보는 거죠.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야 어저께 승리로 오늘 승리할 수 없구나. 어저께 예루살렘이 오늘 어저께 여리고인데 오늘 아이성인가 보다. 다다다다다 떨고 있는데 이 아저씨 내가 나 살아 예수로 앉을지라. 그러니까 덧째로 막 들어가서 너무 놀래가지고 야 오늘 내가 영역 있는 종이라고 막 소문해도 오늘 내가 왕정의 아버지 아들 가부시키 완전히 망했구나. 내가 저 막 하는데 이 사람이 이걸 지금 목사님 17년 만에 처음 걸었어요. 할렐루야. 예, 중풍병자야. 그래서 중풍병자였어요. 그렇게 내가 나는 할렐루야가 안 나오더라고. 여러분 할렐루야 나오는데 왜 진작에 얘기하자냐 말이야.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놀랬냐고. 아니 왜 나왔냐고 그랬더니 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제는 일어나 걸어라. 이제 너희 걸어라. 먼저 시작하라. 뭐 다 따라갑시다. 먼저 시작하라. 먼저 목사님 내가 언제 먼저 시작하라 그랬냐고. 나는 믿음으로 너희는 일어나라 힘을 바라라. 나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얘기했지. 내가 언제 앉은 뱉 일어나 나오라 그랬지. 자기는 그렇게 들었다는 거야. 목사님 모르고 성경하네. 이게 이 저자의 의도와는 달리 은혜 받을 수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일어나 그 말을 하는데요 일어나 걸어 먼저 시작하라 막 그러는데 발에 힘이 확 생기더래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오르고 있어요. 내가 야 할렐루야 안수하고 축복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목사님 저는 10년째 중풍병자입니다. 벌떡 일어나고 온 거야? 네, 그날 중풍병자가 3명이 벌떡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거를 보고 설교 끝나버렸어요. 설교가 무슨 필요 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주 예수의 위력을 찬양하고 막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래가지고 막 예배 2시간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미국에 그 어떤 여자분이 그 테레테어 라디오 방송국 담당자인데 자기 평생에 앉은 미라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사진을 찍고 뭐 인터뷰를 하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잡지나 막 미국에 다 알리고 그렇게 돼 있어. 그 이후로 하나님의 움직이는 것을 내가 알기는 하 기도하다가 야단 맞을 때가 있구나. 그래서 이거 기도할 때가 있고 확신이 따가워서 움직일 때가 있구나. 그렇게 깨닫고 여러분 방언도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40분 속다가 자 지금부터 방언을 하겠습니다. 아, 우리 방언 못했는데 아 여기 못했는데 하라니까. 그래가지고 아멘 하는데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니 뭐 신유니 뭐 자녀들 공부니 뭐 요번에 여러분 누가 전 전번 주일에 안수 받았는데 안수 받고 가가지고요 야, 성적이 50점이 올라갔대. 예, 여러분 대따라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예, 저도 여러분 돌대가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 돌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 믿고 하늘의 지혜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백인들이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는 이제 내게 왜 부르짖느냐? 부르짖을 때가 있지만 너희가 앞으로 나가라. 먼저 시작하라. 다 따라합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표적이 앞에 간다 그랬어요? 따른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 먼저 가야 돼? 내가 먼저 가야 돼요. 네, 자기가 먼저 가는 것이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썩었어요. 다 거짓말해요. 언제 우리나라가 깨끗한 나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홍해만 바라보고 자꾸만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요 우리 민족도 정직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민족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해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기도하고 올 때 언제까지 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영광을 줘 확신을 줄 때까지 그걸 딱 받으면 홍해를 갈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홍해를 가르는 여호와의 인물이 될지어다. 홍해를 가르는 여호와의 인물이 될지어다. 여러분 앞에 자녀의 홍해 가르막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지금 사업의 홍해 가르막겠어요?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암 닮음 유혹 때문에 고만하고 있어요. 다 홍해같이 보여.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다 홍해같이 보이는 것들이, 크고 작은 홍해들이 엄청나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홍해는 반드시 고속도로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이 아무리 어려워도 수학 문제가 어려운 것은 분명히 답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풀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키를 가졌기 때문에 그 키를 딱 받기까지 어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게 이제는, 지금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시간 오래 걸렸어요. 이제는 안 그래요. 가만히 딱 갖다 말하면 그냥 무조건 움직여.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신앙에 적은 사람은 이방사 목사 기도 안 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따뜻하고 움직여. 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기서 1초에도 10가지 이상의 계시가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말한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 말하니까 그냥 계속 말한 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무조건 움직이는 거예요. 예. 시키면 순종. 절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움직이는 걸 보고 내 아들이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래서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홍해를 갈라달라고 기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기도하다가 야단 맞지 마시고, 기도할 때가 있고 순종할 때가 있는데, 오늘 그 올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원리를 잘 여러분 깨달아서 여러분 인생 어떤 문제도 뭐 야 미적분이니 무슨 뭐 방정식이니 뭐 좀 고도 무슨 정밀공학 수학이니 어떤 문제도 해답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합심을 하나 앞에 울부짖을 때, 주님, 홍해 속에 있는 고속도로를 보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오늘 내가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와 뒤에는 빗쟁이가 칼을 들고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힐지라도 하나님이 어째요 이 어려울 때,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에 감동 주시는데 이 어려울 때 되도록이면 빨리 유학 가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한 5년은 굉장히 곤란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외국으로 이민 가거나 자꾸만 이 외국으로 나가서 일하러 가는 게 애국자예요. 우리나라 지금 밖을 수가 적단 말입니다. 여기 있으면 여러분 계속 폭행과 강간과 사기가 계속 될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이 언제부터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세계로 움직이는 나라에 가서 자식들 목사님 등록금 없어요? 등록금 아니요. 여러분 등록금 없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여러분의 등록금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네. 가면 지금 우리 인도네시아 이사들 다섯 가정이 자녀들이 16명 있는데 100% 미국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예, 그래서 말랑으로 다 움직입니다. 이사를 다 갑니다. 예, 말랑에 그 기독교 영어 중고등학교 국민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다 보내고 우리 애들도 거기에 가서 다닐 거고, 거기서 미국으로 완전 미국으로 다 보내서 미국의 킹덤아이저 거점을 통해서 우리 킹덤아이저 우리 빌립보 교성도들 하나하나 다 세계를 움직이는 대학에서 자녀들이 다 박사학위 받을지어다. 우리 옆에 사람 다고 악수하시면서 우리 집사님과 자녀가 하나님 미국에서 다 박사 받을지어다 우리 축복합시다. 예. 우리나라에 있으면 여러분 도태됩니다. 우리나라에 있으면 여러분 계속 우리나라 지금 도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민족을 사랑하면 세계를 움직이는 그 핵심부에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합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처럼 하나님의 신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는 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홍해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자가 아니라 홍해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 IMF 때 하나님의 다른 사람의 IMF 전부 다 주여 7배나 더 번성하게 도와주소서. 우리 킹덤 아직 지금 4배를 컸어요. 하나님 7배 이상 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모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주여 홍해를 가르는 그런 내가 되게 도와주. 합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